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의 앙골라 공화국 대통령 주제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가 최근 축전을 벌이어 왔습니다. 축전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김정은동 측께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에게서 행복하실 것과 조선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한 성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앙골라 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협조의 뉴대를 계속 권고해 나갈 앙골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